hate you. I really hate you. I hate you. But I love you. 네가 어느 순간부터 난 너무 싫어졌어. 그래도 사랑이란 말하는 너만 믿었어. I hate you. But I love you. 그래 난 꺾여버린 아무 의미도 사라져버린 다툼을 혼자 웃고 울지만 네 곁이라 좋아. 한 번이라도 스치듯이 바라봐주라. 항상 나만 따주고 끝날 뿐. 거짓말 다 걸었던 내 희망의 삶 이젠 정말 아파. 이런 네가 싫어. Oh, oh, oh, oh, oh, oh. 내 혼자 웃고 울지만 네 곁이라 좋아. 한 번이라도 스치듯이 바라봐주라. 항상 나만 다 주고 끝날 뿐. I love you, baby. 이미 다 버려져 막 아플 뿐. But I love you.